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는 14일 대양절에 쯤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하여 이날 평양에 도착한 알베르토 아나야 구티에레스 전국 지도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이코노동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